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 정도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들에 즈음하여 쿠웨이트 알하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로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